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어떤 대상물을 보고 그것을 뇌가 지각하는 데는 0.03에서 0.04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한눈에 반한다. 그런 것도 이 짧은 시간의 스파크를 얘기하는 거죠. 머릿속에 품고 있던 이상형과 방금 본 대상의 이미지가 중첩됐을 때 딱 맞아떨어졌다고 오해하는 것. 그래서 사랑은 위대한 오해다. 이렇게도 얘기하나 봅니다. 이 오해한 정보가 뇌의 측두엽이라는 데를 자극하면 안페타민이라는 쾌감물질이 뇌 속에서 분비되고요. 이 안페타민은 엔돌핀으로 변해서 몽롱하고 편안한 상태를 제공하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중독 증세가 있어서 만약 어느 날 이 상태가 중지되면 불안과 우울한 기분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요즘 여러분 뇌의 측두엽을 자극하고 암페타민을 생성시키는 그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글쎄요. 사랑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좀 멋없죠? 서울 양천구 목동의 김보람 학생. 뉴욕대로 유학을 가서 영화 공부를 한 후에 감독이 되겠다는 꿈. 절대로 허무맹랑한 꿈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아무것도 김보람 학생을 막을 게 없거든요. 자, 마네킹 중에서 Nothing's Gonna Stop Us Now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150명으로 구성된 악단이죠. 비엔나 심포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늘은 좀 새롭게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이병훈 학생이 첫 모의고사를 치른 후 가뿐한 마음으로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문석이, 도영이, 신우, 용식이 그리고 저와 함께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고요. 또 대전 서구 삼천동에서 이종성 학생의 신청곡이기도 했습니다. 잘 들으셨죠? 열청자라고 하셨어요. 김소연 씨. 김소연 씨, 그 서울 양천구 목 육동에서 편지를 주셨는데요. Made in Heaven을 예전에 귀로 듣는 한 편의 영화 시간에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 그 주제곡을 들어본다면 아주 오늘 분위기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낮에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서요. 밖에 나가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왜 이 얘기를 하죠? 근데 갑자기 이 음악이 듣고 싶네요. LP로 예전에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 나왔는데요. CD로는 안 나왔고요. 요즘에는 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려드릴 테니까요. 녹음 준비하십시오. 오리지널 곡은 닐영이 불렀는데요. 오늘은 마사 데이비스가 부릅니다. We've Never Danced. Between heaven and earth.

just like a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d me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Sleeping on the job.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But there's one thing I know. The blues they send to meet me.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Crying'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Crying'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영화 사상 가장 멋지게 자전거를 타는 장면, 영화 내일을 향해 사라에서 자전거 타는 그 장면에서 흘러나오던 곡이었죠. BJ 토마스가 부른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자, 서울 강동구 둔촌 2동의 윤경림 학생이 친구 향님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런 아주 멋들어진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생일 축하곡으로 골랐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이 영화 내일을 향해 써라는 미국 최후의 무법자로 알려져 있는 그 부치 캐시디와 썬던스 키드, 이 두 악당과 두 사람 모두의 애인이었던 에터 플레이스, 이 세 남녀의 실화였습니다. 이 노래에 흐르던 장면 물론 기억나시겠죠. 그 부치가 에터와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즐거워하던 그 장면이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도 명장면과 명배우들은 오랫동안 우리 기억에 남습니다. 팬들의 가슴에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명작 속의 배우들을 우리는 스타라고 부르죠. 지난 21일에 열렸던 제66회 아카데미에서 평생을 영화에 몸담았던 두 명의 스타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내일을 향해 사라의 부치, 폴 뉴만, 그리고 지상에서 영혼으로의 데보라 카였죠. 이제 70대에 접어든 이 두 사람은 후배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수상 소감을 밝혔는데요. 글쎄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은 모두 아카데미 주연상에 6번이나 후보로 올랐던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폴 뉴먼은 86년에 Color of Money로 소원이었던 나무 주연상을 수상했지만 데보라 칸은 6번 모두 수상을 놓쳤습니다. 오스카가 낳은 비극의 히로인이라고 할까요? 자, FM 영화음악 오늘은 이 두 스타의 얘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폴 뉴먼 얘기부터 하죠. 음악 한 곡 듣고 얘기할까요? 레온 유리스의 원작을 오토 플레밍거 감독이 연출을 한 이스라엘 건국을 그린 영화. 폴 뉴먼과 에바 마리 세인트가 주연한 영화 있죠. 엑소더스. 이 엑소더스의 테마를 오늘은 펫분의 부드러운 음정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분의 노래를 들으면 버터 사탕을 입에 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었죠. 엑소더스의 테마를 그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폴 뉴먼은 1925년에 태어났는데요. 1954년 은배 The Silver Chalice라는 작품으로 스크린에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뭐 제2의 마론 브란도다 뭐 이런 평가 외에는 아무것도 그로서는 얻은 것이 없었던 영화라고 해요. 그런 폴 뉴먼이 스타로서 기반을 닦게 된 작품은 2년 뒤에 만든 1956년 작품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영화 락키의 실제 모델이었던 락키 그라시아노가 세계 챔피언이 되기까지를 담은 영화였죠. 이 역을 해내기 위해서 폴 뉴먼은 로키를 만나서 걷는 법, 몸동작, 그리고 버릇까지 모두 섭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맡은 역할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은 폴 뉴먼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 뒤에도 현대판 카우보이로 등장한 영화 허드를 위해서는 실제 카우보이들과 함께 살기도 했고요. 또 트럼펫 연주자로 분한 파리의 여수, 이 영화에서는 트럼펫을 배워서 직접 연주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 아카데미 후보로 오르게 했던 영화 허슬러 때는 프로들도 하기 힘든 내기당구의 묘기를 모두 마스터했다고 해요. 폴 뉴먼의 이런 철저한 프로정신은 후에 로버트 드니로와 알파치노 같은 후배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이렇게 상처뿐인 영광, 이 영화의 성공으로 제2의 마론 브란도라는 이미지를 깨뜨렸죠. 그 뒤에 폴 뉴먼은 길고도 뜨거운 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폴 뉴먼의 가장 절친한 친구로 남아있는 마틴 리드 감독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 영화에서 공연한 여배우 조안 우드워드였죠. 첫 아내였던 배우 제클린과 이혼하고 조안 우드워드와 재혼을 했는데요. 폴 뉴먼은 지금까지도 그녀와 모범적인 가장을 이루고 있어서 참 헐리우드 배우답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어요. 조안과 결혼한 해가 58년이었는데요. 그 해에 폴 뉴먼은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로 아카데미에 처음 노미네이트 됩니다. 그 뒤에 허슬러, 허드, 폭력 탈옥, 이렇게 출연하는 영화마다 아주 독특한 연기를 펼쳐서 계속해서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은 하지 못했죠. 뭐 비록 오스카는 손에 넣지 못했지만 여러 감독들에게 그 연기력을 충분히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스티브 맥퀸이 내정되어 있던 내일을 향해 쏴라,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된 거죠. 이 영화로 세계 영화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폴 뉴먼은 그 뒤에 로버트 레드포드와 함께 또 한 편의 영화에 출연합니다. 1930년대 금주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그 통쾌한 사계극 영화, 바로 스팅이었죠. 스팅 중에서 엔터테이너 들어봅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사가의 이정은 학생 모의고사 잘 보셨어요? 시험 보고 나서 혹시 사기당한 기분 아닌지 모르겠네요. 하이틀의 정훈성 씨가 동생 희성이와 듣고 싶다면서 예전에 신청하신 곡 영화 스팅 중에서 엔터테이너 띄워드렸습니다. 폴 뉴먼은 세계적인 영화 배우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밟아가다가 70년대 말 자신의 일생에 가장 큰 상처를 안겨준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 스콧 뉴먼이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것이죠. 이 아들의 죽음 때문에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요. 폴 뉴먼은 80년 Verdict, 평결이라는 영화에서 그 아픔을 이기려는 듯이 정말 혼신의 연기를 다해서 영화를 찍죠. 거대한 권력에 도전해서 싸우는 주정뱅이 변호사 프랭크 켈빈. 이 역할을 연기하면서 폴 뉴먼은 내내 아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카데미는 그에게 후보라는 타이틀만 선물했죠. 아내 조안 우드워드의 위로로 이 슬럼프에서 벗어난 폴 뉴먼은 이제 죽은 아들을 위해서 스콧 뉴먼 재단을 만듭니다. 약물 사용 금지를 알리는 홍보재단이었죠. 폴 뉴먼이 이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신이 평소 가장 좋아하던 샐러드 드레싱 만들기를 사업으로 확장시키게 됩니다. 뉴먼 식품회사의 출발이었죠. 이 사업이 성공하면서 계속해서 폴 뉴먼 스파게티 소스, 특제 팝콘 생산, 뭐 이런 식품회사를 확장해 나갑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폴은 영화 일도 계속해 왔는데요. 80년대에 들어서 아파치 계곡, 브롱크스라는 영화와 또 Absence Malice, 아기의 부재, 이 두 영화에 출연해서 중후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독으로도 활동했는데요. 66년에 레이첼 레이첼이라는 작품으로 감독 데뷔를 하고 그 84년에 해리 앤 선, 이 작품에 이르기까지 영화도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배우로, 감독으로, 또 사업가이자 사회운동가로, 거기에 모범적인 가장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을 계속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온 인물, 바로 폴 뉴먼입니다. 아마 그의 성실한 인생은 우리에게도 참 어떤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최근에는 팀 로빈스와 함께 허드서커 대행사라는 새 작품에도 출연하고 있죠. 자, 86년에 그에게 처음으로 오스카를 안겨준 영화 Color of Money 중에서 한 곡 들어봅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란 말이죠. 계속해서 다섯 번이나 후보에만 올라서 그런지 정작 이 오스카상을 받게 된 영화 86년에는 시상식에 나타나지도 않았답니다. Color of Money의 삽입곡 Two Brothers and a Stranger, 마크 노플러의 연주입니다. just been introduced. I do not know you well, but when the music started, something drew me to your side. So many men and girls are in each other's arms. It made me think we might be similarly occupied. 대전의 노은기 씨, 옛날 영화들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옛날 영화 음악을 들려달라고 하셨죠. 율 브린너와 데브라 카가 춤추는 모습이 눈에 떠오르지 않으세요? 영화 왕과 나 중에서 Shall We Dance, 그들 두 사람이 함께 불렀습니다. 올해 69살인 폴 뉴먼보다 4살이 위죠, 데브라 카. 원래는 스코틀랜드 태생입니다. 하지만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서 영국으로 건너오게 되죠. 영국에서 연극학교와 발레학교 등을 다니면서 연기의 기본을 탄탄하게 닦게 됩니다. 그래서 데브라카의 연기 생활은 30년대 말 무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1940년 가브리엘 파스칸이라는 감독의 눈에 띄어서 음악에 데뷔하게 되죠. 메이저 바바라라는 영화인데요. 이 데뷔작에서부터 주연을 맡아서 당시 각 영화관계 전문지에서 내일의 스타로 선발될 만큼 주목을 받습니다. 이런 예비 스타를 헐리우드에서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1946년 데브라 칸은 미국 메이저 영화사인 MGM사의 초청을 받아서 아주 화려하게 헐리우드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The Hucksters라는 영화에서 클라크 게이블과 공연하는 행운까지 누리게 되죠. 그리고 이 영화가 바로 데브라 카의 이미지를 굳히게 만든 영화가 됐는데요. 그 고상하고 지적인 배우, 이런 배우로 이후에 쭉 인정받게 된 겁니다. 49년에는 그 에드워드 내 아들이라는 영화로 오스카에 처음 노미네이트 됐는데요. 그 뒤에 할리우드에서 뽑은 머니메이킹 스타 베스트 10에 선발될 만큼 데브라 칸은 50년대에 들어서는 최대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53년 차와 동정으로 브로드웨이 무대까지 진출했고요. 또 같은 작품 이 차와 동정의 영화화에도 주연으로 발탁됐죠. 이 무렵부터 단순히 데브라 칸은 미모만을 앞세우는 여배우가 아니라 이제 연기력도 인정받게 되는데요. 그 기폭제가 된 영화가 지상에서 영원으로였죠. 영화 지상에서 영원으로 중에서 Re-Enlistment Blues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From Here to Eternity, 지상에서 영원으로 중에서 Re-Enlistment Blues, 재입대 블루스라고나 할까요?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데브라카가 이렇게 변하다니. 보통 현모양처의 그 우아한 이미지의 데브라카가 남편의 부하인 상사 버트렌카스타와 불륜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역할로 나와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특히 해변에서의 러브신이 충격적이었죠. 뭐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당시에는 너무 야하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떠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너무나 가까이 다가가서 그 버트랭카 스타 그 등 근육에 어떤 그 모래가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 땀방울이라든지 그런 것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잡아냈다. 그래서 참 화제였던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자, 데보라 칸은 49년에 영화 흑수선, 또 57년에는 하얀 사막, 60년에는 썬다우너스 이런 영화들로 뉴욕 비평가 협회가 수상하는 주연 여우상을 세 차례나 수상했지만 아카데미에서는 6번의 후보에만 올랐을 뿐 한 번도 수상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두고 많은 평론가들은 그녀가 너무 조용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지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연기력을 평가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여하튼간에 지금까지도 데보라 칸은 오스카가 낳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45년에 공군 소위인 안소니 버트레이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얻었지만 그 후 59년에 이혼했죠. 60년에 재혼했는데요. 각본가 피터 비아텔과 재혼을 해서 그때부터 가정생활에 몰두해서인지 배우로서의 활동은 좀 뜸했습니다. 대신에 런던 무대에는 곧잘 모습을 드러냈죠. 영화는 85년에 아주 오랜만에 The Assam Garden이라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게 최근작이에요. 이번 제6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특별 공로상을 받으면서 올라온 데보라 칸의 모습.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 예쁘던 데보라 칸, 그 우아하던 모습이 그냥 옆집의 인자한 할머니처럼 펑퍼짐한 모습으로 변해버렸거든요. 데보라 칸가 제일 예뻤던 것은 제 기억에는 쿼바디스가 아닌가 싶어요. 아주 청초하고 깔끔한 이미지로 나왔었는데요. 그 외에도 제가 본 영화만으로도 데보라 칸가 나온 영화 꽤 많이 봤는데 킹 솔로몬, 줄리어스 시저, 지상에서 영원으로, 왕과 나, 여로, 흑수선, 슬픔이여 안녕 이렇게 제가 봤고요. 외에도 노병은 죽지 않는다, 젠다성의 포로, 썬다우너스, 미래 같은 그 여러 대표작들을 갖고 있죠. 자, 데보라 칸가의 영화 중에서 뇌의 측두엽을 자극을 해서 암페타민을 생성시키는 아주 가장 고전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멜로 러브 스토리인 셈인데요. 잊지 못할 사랑이라고 우리에게는 그런 제목으로 알려졌죠. An Affair to Remember.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꼭대기에서 만나자.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최근에 Sleepless in Seattle에서 이 잊지 못할 사랑의 장면이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그 맥라이언과 톰 행크스가 만난 그 계기도 만들어준 영화인데요. 배에서 만난 남녀 캐리 그란트와 데보라 칸가 배에서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돼서 이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지만 여자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고 만나지 못한다. 그러다가 10년 뒤에 다시 만나서 서로의 오해를 푼다. 눈물이 끝없이 쏟아지는 최루성 영화였죠. 주제가 An Affair to Remember를 빅 다몬이 노래합니다. 들어보시죠. An Affair to Remember의 주제가 빅 다먼의 노래로 들어보셨습니다. 자, 4월 1일은 사랑하는 폭쥐가, 이 폭쥐가 뭔가 했더니 폭탄 맞은 쥐랍니다. 폭탄 맞은 쥐라 대충 그 외양이 눈에 떠올려지는데요. 사랑하는 폭쥐가 4주간의 연수를 마치고 회사에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하시면서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이하린 씨가 두 장의 편지 가득이 사랑을 담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추억의 명화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여러분의 추억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국민학생이었을 때 1학년 담임선생님은 첫 마디가 어제 선생님이 교실에 오니까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가 속삭였어요. 여러분이 가방을 자기의 어깨에 걸어달라고. 그래서 진짜 의자가 속삭인 줄 알았다고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전경준 학생이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는 엽서가 두 통이 와 있네요. 강동구 둔촌동의 유혜승 씨가 오륜중학교 국어 선생님 권희성 선생님의 생신을 축하해 오셨고요. 또 단과학원 선생님도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면서 허진 선생님께 감사드린 엽서 와 있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여러분께 띄워드리겠습니다. 하이텔로 파프리카 씨가 이번 아카데미에서 가치에 비해서 너무 상을 못 받은 영화로 꼽아주셨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정말 비평가들의 격찬에 그리고 그 내용의 알참에도 불구하고 한 편도 그러니까 한 부문도 상을 건지지 못했죠. In the Name of Father 중에서 보노와 게빈 프라이데이의 노래로 오늘 인사드립니다. In the Name of Father 드리면서요.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는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 Follow you. song. You didn't look back. You didn't belong. In the name of reason. In the name of hope. In the name of religion. In the name of dope. In the name of freedom. You drifted away to see the sun shine. And the black spirit.